그런 밤 종현입니다.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에게 집중된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생각이 때론 병을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울증인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지나친 나에 대한 관심은 타인을 더 의식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결국엔 내가 불만스러워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요. 그럴 때는요, 딱 2주 정도만 나에 대한 관심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야 한다고 하죠.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스스로한테도 적당한 관심, 적당한 잣대가 필요한 법입니다. 1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월 22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미카의 Love Today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본인에게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이 오프닝 소개해드리면서 든 생각이 정말 딱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이렇게 두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지 않고 뭐랄까 좀 주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항상 나의 모습을 볼 때는 판단하고 하면서 왠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분도 연예인이거든요. 얘기를 막 하다가 야 너는 단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야 단점 얘기해주는 순간 그거밖에 안 보여. 난 절대 얘기 안 해줄 거야. 와 진짜 얘는 자기 관리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친구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되게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 난 단점이 뭘까? 라면서 그 순간에 생각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기가 알고서 이미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와 그렇게 살면 정말 피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너무 본인에게 뭐 딱딱하게 빡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느슨한 뭐 탈출구 같은 거는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특별 초대석으로 만화가 조석 씨와 함께했죠. 그래서 코너들이 하루씩 다 밀렸어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지난주에 이런 시기면 오고 싶을 때 온다고 하셨지만 다행히 오늘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옥상 달빛 두 분에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출근길에 파란 불. 아침 10시에 커피 한 잔.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좋다. 좋다. 좋다. 좋다. MBC FM4U.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뉴질랜드에서의 둘째 날. 오늘은 뉴질랜드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에 가볼 계획인데요. 굳이 이 클럽에 꼭 가야 하는 이유. 바로 이곳에서 세계적인 뮤지션 한 명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1996년생으로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은 이 뮤지션. 라이브 클럽에서 연주하면서 시선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나이가 10대 중반. 어느 날 음반 회사 관계자가 클럽에 와서 공연을 보고는 바로 앨범 계약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원석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이후 데뷔작을 발표한 이 뮤지션.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빌보드와 영국 차트 모두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이가 불과 17살. 모두들 17살답지 않은 성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이 허름한 라이브 클럽의 이름은 필름. 그리고 이 가수의 이름은 로드. 2015년 현재 막 18살이 되었다는데요. 바로 그 음악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뉴질랜드의 신성 로드가 부릅니다. 로열스.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로드의 로열스였습니다. 이 곡은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사가 너무 좋고요. 일단 뉴질랜드만의 뭔가 독특한 그 감성이 또 묻어있는 곡이어서 참 좋아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아유, 뉴질랜드에도 참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8살의 목소리라니 그것도 참 신기하고요. 이런 대단해요, 역시. 자,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8958님, 오늘 회식하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뭐 바라는 거 없니? 하시길래 냉큼 속마음을 얘기했는데요. 결국 돌아오는 답은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성장할 거란 말이었어요. 이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제 마음도 모르시고 마음은 무겁지만 일단 푸른밤 듣는 동안은 다 잊고 편히 쉴래요 하셨습니다. 아휴, 그래요.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니?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성장하는 것, 이건 진리잖아요, 인생에. 그리고 뭐랄까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 원리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대답을 해주셔서 더 속이 상했을 수도 있는데, 뭐 보내주신 이야기처럼 푸른밤 듣는 동안만큼은 그냥 다 훌훌 털어내시고 잡념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푹 쉬세요, 일단. 우민희님, PC방 알바를 하고 왔는데 30분 정도 있었는데 목이 막혔어요. 흑. 알바 구하기 쉽지 않지만 계속해도 될지 걱정이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또 PC방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장소가 본인과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뭐 많이 이렇게 카운터 보는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PC방이 좀 잘 안 맞는다면 좀 다른 부분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도 근데 꽤 어려운 아르바이트 중 하나여서. 네네. 4771님, 반지가 커서 엄지손가락에 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엄지손가락에 끼면 나는 솔로가 자유롭다라는 뜻이래요. 친구가 역시 알아서 거기 꼈냐면서 놀리네요. 저는 뼛속까지 모쏠인가 봐요 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뜻이. 아니, 무대할 때 항상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꼈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아, 뭐 그런 이런 미신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반지는 예쁘고 멋있는 데다 끼는 게 가장 좋죠. 그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가 심장과 가장 뭐랄까 혈관이 가깝다 그랬나요? 뭐 그런 의미가 있다던데. 그냥 전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게 가장 예쁘던데요. 얇은 반지는. 김수지님, 오늘 대학교 첫 OT 갔다 왔어요. 뭔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친구 사귀는 건 더 힘드네요. 신입생 환영회에 못 갔었는데 이미 서로 그룹이 다 정해졌더라고요. 이 친구들과 7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7년이면 뭐 천천히 지금부터 친해져 나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물론 친구 사귀는 게 힘드실 수 있지만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못 가도 나중에 다 친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뭐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어서 막 모여갖고 같이 막 그런 거 으쌰으쌰 힘들어해서. 좋은 친구 많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많이 사귈 필요 없어요. 깊은 친구를 많이, 깊은 친구 둘만 있으면 돼요. 저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본 건데, 나는 친구 많이 필요 없어, 벌써 둘이나 있는 걸? 이라는 그 대답을 하는, 대사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친구가 적은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그 둘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깊으면 둘이나 있는 거리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 역시 많은 사람을 널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김다솜님, 제가 장학금 타서 가족들한테 치킨 쐈어요. 피용피용.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니 기분 좋아요 하셨습니다. 귀여운 분이시네요. 피용피용. 피용피용을 이렇게 텍스처로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피용피용 잘 쏘셨고요. 맛있게 드시고요. 장학금 타신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유진희님, 20살. 어느덧 취업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아직 서툰 일에 도움을 주는 동료가 없어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취업한 지 한 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도움을 주는 분이 없으신 거라면 본인이 먼저 좀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신입인 거 모두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부끄럽거나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가장 그 두려운 건 모르는 걸 그냥 넘겨짚어 생각해서 일처리를 했을 때 잘못되는 경우에요. 그렇게 되면 신입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혼날 수 있거든요. 물어보고서 좀 수정을 하고 좀 어설프게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낫죠, 상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먼저 좀 물어보고 좀 다가가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다들 힘들죠. 취업 초기에는 더욱더 힘드실 텐데 파이팅 하세요. 손편지가 와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엽서 김민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쫑디. 여기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네팔입니다. 매일 편안한 방에서 엎드려 라디오를 듣다가 와이파이가 터지는 상태에 따라 뜨문뜨문 들리는 쫑디의 목소리가 생소하고 특별하네요. 이곳은 창으로 여유롭고 또 자연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웅장해요. 산을 타며 직접 마주한 히말라야 안나투르나이 마차포차레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엄마의 산이라고 불릴 만큼 네팔을 감싸주고 있더라고요. 조금은 불편하고 부족해도 그만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위를 돌아보고 제 자신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 20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많은 청춘들이 꿈꾸길 바라며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신청합니다. 그래요. 그 이곳이 히말라야인가요? 그 엽서에 그림이 있는데 예뻐요. 만년설이 있는 걸 보니까 히말라야가 맞는 것 같아요. 잘 지금도 여행 중이시려나요? 건강하게 여행하고 오시고요. 이런 웅장한 자연을 보면 역시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그 뉴질랜드를 화보 촬영차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그 거대한 자연을 딱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와 진짜 먼지처럼 작은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 거기에 좀 역설적으로 감사함도 느끼고 좀 아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것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요즘에 나온 영화죠 그 인터스텔라 보면서 이런 감정 드신 분들 참 많았다고 그러던데 이 넓은 우주에 먼지 같은 존재지만 우린 상당히 그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조심히 돌아오세요.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이 곡은 권세리님 신청곡이고요. 그리고 종현의 크레이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그리고 종현의 크레이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런웨이 비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1월 31일 토요일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오디션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남녀 10명 중 8명은 연인과 헤어질 때 거짓말을 한답니다. 싫으면 싫다, 솔직하게 말하면 될 걸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어설픈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을 것 같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그 저기 진흙탕 싸움 할 겁니까? 피만 보는 거예요. 예, 서로. 예, 넘어가야죠. 자, 거짓말은커녕 빈말도 잘 안 할 것 같은 옥상달빛의 박세진 씨.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헤어질 땐. 네. 늘 예외가 존재하는. 잘 가. 네네. 잘 가요. 자, 늘 예외가 존재하는 연애 문제에 최대한 심플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별에서 온 연애. 네, 푸른밤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커플 브레이커가 되는 두 분이죠. 옥상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 브레이커라니요. 저희는 붙여주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붙여. 붙여 핸섭. 네. 자, 이별할 때 거짓말하는 분들 이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네. 윤주 씨,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부탁드리자면요. 헤어질 때 이게 솔직한 것도 좋은데요. 너무 솔직하게 되면 네. 너무 큰 상처입니다. 이건 어쨌건 헤어지는데 결과적으로 헤어질 텐데. 네, 그러니까 잘 헤어지는 건 분명히 없지만 네. 그래도 굳이 막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다시 안 보겠지만 네. 너무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막 헤어지는 거는 끊어내는 것 자체. 저는 그건 반대예요. 서로 함께한 추억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거 자체는 좀 아름답게 남기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죠. 어차피 네. 못 볼 거. 네, 자 세진 씨도 부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할 말이 딱히 없나요? 그쵸. 헤어질 때 돼서 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헤어지시는 분들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박세진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다고요? 박세진 님. 헤어질 때 돼서 헤어진 거고 네. 그래요. 뭐 잘 헤어지십시오. 거짓말 하고 헤어지나 거짓말 안 하고 헤어지나 헤어지는 건 똑같아요. 아니, 헤어지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해도 똑같이 슬퍼요. 그러니까? 똑같이 힘들고. 뭐 서로 상처 안 주는 방법으로 네. 거짓말 하더라도 맞아요, 그냥 맞아요. 상처 안 주고 헤어지라는 이야기셨습니다. 네네. 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 이별 멘트들이 있잖아요. 이별 멘트. 네.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최악의 이별 멘트는 뭘까요? 저희가 내가 들었던 거. 네. 저는 헤어지는 당시에 듣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거의 좀 많이 안녕했던 사람이어서 네네. 그랬던 것보다는 나중에 들었을 때 나 만나기 전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 전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게 저는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상처가 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비교를 한 것 아닌가요? 잰 것 같은 그쵸? 느낌. 아닌가요?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비교 나간 거 아닌가요? 아니니까 울지 마요. 자, 세진 씨는요? 너무 고리짜게 그냥 본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본인 얘기 아니면 진짜 많죠. 본인 얘기 아닌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구한테 들었던 건데 네.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라면서 헤어짐을 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단 한 번도 내가 얘랑 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죠. 여자친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별을 한다면 내가 항상 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는 내가 널 차게 될 줄 몰랐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헤어져요? 그냥 헤어져요. 로맨틱하게 좀 헤어진대요. 뭘 로맨틱하게 헤어지는데 지금. 어쨌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건 둘 다 계속 미래만 보고 이렇게 오다가 결과적으로 여자가 이제 아닌 거구나. 우린 진짜 절대 아니구나라는 걸 딱 느끼고 그걸 통보했을 때 그게 되게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대로 네. 제가 누군가와 이별할 때 예전처럼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근데 그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제 남자로 안 보여. 이성으로 보이지 않아. 네. 가족 같아 그냥. 왜요? 이제 아빠 같아. 아빠 이렇게. 너무 푸근해. 그럼 그건 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Hours. 이 곡은 3536님 신청곡입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Hours 듣고 오셨습니다.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광주에서 YC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1년 8개월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헤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남자친구도 저도 대학 와서 처음 연애를 한 건데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두 달간 제게 구애를 했고 그의 순정파 같은 모습에 끌려 사귀게 됐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닭살 CC였고요. 항상 제게 아낌없는 사랑을 줬던 남자친구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됐죠. 그때 친구들을 비롯한 선배 언니 오빠들의 많은 걱정어린 말들이 있었는데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100% 변해. 네가 이렇게 기다려도 제대하면 마음이 싹 바뀐다니까. 모두가 저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하며 고무신 생활을 말렸는데요. 전 그때마다 사랑하는데 군대가 무슨 문제겠냐며 보란듯이 훈련소에 있을 땐 많은 편지를 보내 편지왕을 시켜주고 편지왕 자네 가서는 소포 이벤트도 여러 번 하고 먼 거리를 면회가며 1년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죠.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에게 오는 연락이 줄고 군대식 말투나 대화법에 적응이 된 건지 자상하고 때로는 귀여웠던 말투가 변해갔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일말상초인가 싶어 절 대하는 행동부터 말투까지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남자친구에게 얼마 전에 서운함을 말하다 다퉜는데요.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꺼냈고요. 미안하단 말도 더 붙잡지도 않고 나도 이제 잘할 자신이 없다. 미안. 한마디만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며칠은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친구들은 나쁜 놈이라며 1년간 제일 힘들 때 헌신적으로 챙겨준 제가 바보 같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더 이상 설레지도 않고 마지막에 모질었던 모습에 미움만 남았지만 첫 연애여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헤어진 건가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면서 처음과는 좀 변한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은 Y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게 많은가 봐요.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편지왕까지 시켜줬는데? 아유, 너무 소포 이벤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편지왕 되고 소포 이벤트 때문에 안에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솔로 상병들에게, 윗사람들에게, 병장들에게 갈굼을 더 당했을지도. 근데 또 이건 사실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이별이 된 거죠. 근데 안에서 마음이 변할 그런 게 있을까요? 아예 그럴 수 있죠. 못 보니까 일단. 네. 뭐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눈앞에 없으면 또 마음이 멀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와 진짜 약간 1%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막 정말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고. 아, 그런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네네네네. 적당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Y 씨는 심지어 이거 헤어진 건가요? 이렇게 아직, 생각할 정도로 실감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헤어졌습니다. 네. 너무 다운화했죠. 미안해요. 이 부스 안에 있는 작가님, PD님 포함 총 6명이 모두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지. 그런데 세진 씨가 상당히 뭐 우리 모두 시원했어요. 속 시원하긴 했는데. 네, 뭐 맞아요. 헤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이 남자가 1년간은 약간 이 여자친구가 너무 잘해줘서 네. 좋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변해버릴 여자친구가 약간 예상되기도 하고 그게 두려워서 먼저 그렇게 아닌가? 생각하면 정말 바보 아니에요? 저요? 지금 민지 씨 바보라고 세진 씨가 아니 대놓고 바보라고 아니 시원하네요. 아 지금 금방 건 6명이 다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말했네요. 아니 이렇게 잘해주는데 얘가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날 떠나겠지.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근데 정말 이렇게 막 선임들이 일부러 진짜 아까 말처럼 솔로인 선임들이 일부러 계속 막 그런 식으로 더 괴롭히고 괴롭히고 막 아니면은 야 이거 진짜 1년이면 다 끝나 더 다 경험해봤어 분위기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몰아가서 분위기를 막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 사람 좋아질 때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싫어질 때 이유 없이 싫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헤어질 때 돼서 헤어진 것 같아요. 아니, 나 지금 한 80살 먹은 할머니가 지금 인생 다 살고 지금 헤어질 때 돼서 헤어진겨. 이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여자친구가 이렇다면 왜냐면은 여자는 밖에 있으면서 새로운 남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뭐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썸을 탈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네. 군대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뭐 이렇게 국군 아저씨 편지 쓰기 막 이런 거 아니면 네. 여자들이랑 이렇게 쉽사리 딱 마주칠 만한 것도 없고 네. 근데 꼭 여자랑 관련 안 짓고 그러니까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지금 뭐 이 생활을 영위하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딴 거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사람이 정말 헤어지는데 어떤 뭐랄까 특정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그냥 싫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 못된 군인은 네. 못된 남자친구는 그냥 이제 제쳐두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와이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또 마음을. 지금 마음을 정리해야 하고 어떻게 또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지 그거는 그게 최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제대했어. 네. 제대하고 나와서 헤어진 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맞아. 맞아요. 그게 제대하고 아 왔어 이랬는데 헤어져. 아우. 와 그럼 진짜 이건 그렇지, 군화로 때릴 수 없고. 군화. 정말. 하이힐로. 맞아요. 납니다. 윤주 씨 말한 것처럼 정말 허송세월 하기 전에 그 전에 헤어진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1년간 이렇게 바보 같은 생활을 보냈다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또 본인의 뭔가 추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맞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누군가에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순간. 맞아. 별로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편지원까지 시켜줬으니까. 다시는 이제 그러면 군인은 안 만나겠죠. 아, 그럴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냥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그냥 잊자. 이 사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이 시간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인생에 있어서 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었던 시간이라고 추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프네요. 이게 진짜. 그 친구 중에 이런 경우 있었나요? 뭐 군대에 간 친구를 기다렸는데 뭐 헤어졌다라거나. 기다리고 결혼하는 친구들은 좀 몇 명 봤어요. 그것도 기다리고서 저도 아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결혼했어요. 네. 또 2년이었던 거죠, 결혼할. 그렇죠. 저는 이제 딱 100일 때 딱 차버렸죠. 지금 영웅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영웅담이 아니라 나는 100일 때 내가 말이야 100일 때 내가 어떻게 찾았지 알아? 100일 딱 기다렸지. 야 들어봐. 100일 후가 나왔어. 만났지. 바로 차버렸어. 아 그러니까 이만큼 힘든 일이다. 아. 근데 1년 8개월 동안 이렇게 1년간이니까 1년간. 엄청난 거예요. 후회는 없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 마음 잘 정리하시고 좋은 사람이 곧 또 올 겁니다. 이렇게 뭐랄까 맞아. 좋은 소문도 났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 글쎄요. 학교 내에서도. 그래요. 그건 좀 잘 모르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뭐 갑자기 학교에서 연려문 세워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려문 세워지지 그러지 않지만 이렇게 되겠죠. 야, 걔 1년이나 기다렸는데 정말 편지왕도 시켜줬다는데 야 되게 좋은 애인 것 같더라 이런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자들 사이에서 다른 학교 학생 만나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옥상달빛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군대는 상당히 네. 우리나라에만 좀 독특하게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진 않죠. 네, 많진 않다 보니까 저 일본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것들도 그렇고 그 고무신 거꾸로 신다, 군화 거꾸로 신는다 이 표현도 되게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 국가에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군화 거꾸로 신다는 말은 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군화 거꾸로 신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탁.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제 주변에 그걸 기다렸던 친구들 중에 그 마음가짐이 또 그냥 지금 남자 내가 내 눈에 들어온 남자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걸 느끼고 군화를 거꾸로 신을 수도 있죠. 아 그걸 느끼고 네. 그렇다면 뭐 정확한 이별의 네, 순차인 거잖아요. 근데 뭐 이별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100% 따질 수 있겠냐마는 네. 좀 기다림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군대를 떠나서 군대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로 학연수를 간다거나 뭐 이런 뭐 지방으로 힘들지, 완전 일하러 간다거나 필요할 때 옆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전화 완전 힘들어. 전화 통화나 이런 것도 뭐 하고 싶을 때도 못 하고 보고 싶을 때 또 울지 마요. 보기 아 눈 살짝 비볐는데 울지 말라고 바로 울지 마요. 렌즈가 돌아가서 그랬었네요. 어쨌든 돌아가지 마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게 참 그런 거 이겨냈을 때 네. 특별함 이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 우리의 사랑을 지켰다. 네네. 그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결론이 아름답게 해피엔딩을 났을 때. 결혼인가요 그건? 보통은 이제 뭐 남녀 관계에서 만나고 헤어지다가 뭐 결혼 아니면 헤어지는 것밖에 없죠.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거. 맞아요. 연애의 네. 끝은 항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실시간 사연으로. 여기서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짧은 사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로꼬의 네가 모르게 듣겠습니다. 이 곡은 286님 신청곡입니다. 순간에도 어김없이 너를 떠올려 떠올려 네가 모르게 yeah. 네가 모르게 yeah. 오늘도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내일 하지 yeah 널 보면 널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4072님. 학원에서 좋아하는 남자의 번호를 땄어요. 와우. 뭐라고 문자해야 마음을 슬쩍 확인할 수 있을까요? 키리님 빡치셨어. 너무 좋으신가 봐요. 아니, 첫 문자부터 번호를 따이고 싶으신 거야 지금. 아, 그렇구나. 아니, 첫 문자부터 무슨 마음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니지. 이건 처음부터 잘 해나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뭔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똑똑. 어? 아, 제일 싫어. 난 그 문자로 똑똑하는 똑똑. 거. 똑똑을 왜 해요? 낙낙. 매니저가 맨날 문자 보낼 때 똑똑.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그 바로 그냥 유형꽃만 얘기해라 이러는데. 유형꽃만. 똑똑 이런 거 진짜 집어치워.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아, 네. 그러면 저기 번호. 그렇지. 바로 바이로 나온다고. 이럴 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 뭐 이렇게 인사 정도만 딱 아무 말 하지 않고. 아, 좋다. 궁금증을 유발시켜. 안녕하세요. 물음표. 차단. 아니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웃음해야 돼. 안녕하세요 눈웃음. 뭐지? 차단. 차단. 모르는 사람. 아, 진짜 사람 안 되겠네. 아, 프로필 사진 이상하다. 차단. 아, 뭔가 이끌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하면 거기에서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진 똑똑, 않잖아요. 똑똑. 하지 마. 똑똑이야. 똑똑 진짜 하지 마. 똑똑, 안녕하세요 똑똑. 하면 궁금해하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똑똑이에요. 똑똑. 너 나와. 오, 그러면 답장은 받네. 너 나와 이렇게. 너 나와. 우리 그럼 우리 지금 만나. 바로 보내요. 알겠습니다. 아, 1158님. 남자친구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아유, 이게 너무 길어서 이 사연만. 네, 자꾸 스킨십을 요구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까칠하게 굴었더니 계속 이러면 사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스킨십 안 해준다고 헤어질 수도 있나요? 뭐 남자는 아니고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스킨십 안 해주면 헤어지는 여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뭐 이렇게 해서 스킨십 해주면 되게 당황.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해서 이렇게 남자가 아니요,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스킨십 해주면 안 돼요. 이분은 안 될 것 같은 게요. 계속 이러면 사귀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아니 손 안 잡아주면 사귀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앞으로 좀 만나기 곤란해요. 별로야. 그러면 진짜 차단. 별로예요. 으름장을 놓고 있어. 차단. 그러니까 으름장이죠 이건 거의. 아니 근데 만남 자체가 사실 스킨십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함께 맞아요. 같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맞아. 이루어져야 맞아, 좋은 맞아. 것 같은데 이분이랑은 그냥 남자가 별로네요. 네, 일단. 별로인 것 같아요. 자기 그러면 1158님도 지금 힘든 거죠.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사귀기 되면은 힘들어. 저도 나도 맞아, 나도 맞아. 그럼 사귀기 힘들어. 수고 오케이, 됐어 바이. 나 갈게 이렇게. 수고 하고 가는 거죠. 아, 저 사람 흥이 오늘 흥부자네. 흥부자. 그러니까 발사하네요. 흥분해요. 8850님 있잖아요. 팔짱 손깍지 한 주머니에 같이 손 넣기 영화 보면서 손잡기 야. 노래방에서 한여름밤에 꿀을 같이 부르는 초딩 동창이 있는데요. 오. 오랜만에 세 번 만나고 고백 비슷하게 했더니 장거리 연애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걔는 서울에 살고 저는 대구녀거든요. 그러면서 저더러 서울에 살고 있었으면 무조건 사귈 거라고 하면서 연락은 꾸준히 하고 좋다고는 하는데 사귀진 않아요. 이거 무슨 관계죠? 어장관리.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아니지 이건. 본인 자체가 정말로 장거리 연애가 정말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 정신적으로, 진심으로 얘기했어. 진심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보고 싶은데 사귀면 난 맨날 봐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는 나는 꼭 너랑 사귈 것 같아. 사귈 건데 지금은 못 사귀겠어 이거잖아요. 얘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다. 네, 저는 근데 마음 자체가 팔짱 손깍지 한 주머니 같이 손 넣기 이거 너무 다 했어. 사귀는 거 다 했어요. 노래방에서 지금 듀엣했어. 한 여름 밤의 꿀. 이거 최근에 무슨 노래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산이 씨랑 맞아. 네, 레이나 씨가 함께한 한 여름 밤의 꿀 하는 못하는 줄 알았어요. 흥부자 저 사람. 산이 씨가 막 되게 막 달콤한. 랩하면서 맞아요. 이거 되게 달콤한 노래였는데. 우리 같이 이거는 그냥 어장관리니까.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디서 다. 흘리고 있나. 혼났어. 어디서 흘리고 있어. 차단. 자. 9418님 과 선배가 요즘 저한테 관심을 표현하는데요. 그 선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과 공식 CC였어요. 헤어지자마자 저한테 이렇게 대시 비슷한 거를 하는데 사귀면 욕먹을 것 같아서 철벽치고 있거든요. 계속 철벽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본인은 마음에 든다라는 건가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네,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의 고민은 나의 마음보다는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남들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 남의 시선이 야 쟤 뭐 꽈 CC인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여우같이 아니 근데 이미 막. 너무 공식 CC였는데 당장 헤어지자마자 이렇게 되면 이건 아무리 사랑해도 나 같아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너무 공식 CC였어. A랑 B랑 너무 사귀었는데 갑자기 C가 나타나서 너무 사귀는 건 뭐예요? 있잖아요. 팔짱 손깍지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아, 너무 사귀었네. 한 주머니 있잖아요. 그런 거. 한여름밤에 꿀 부르기. 이거는 약간 시간을 조금 더 뭐 만나지 말아는 아니고요. 당장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안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이렇게 약간 헤어졌는데 갑자기 뺏은 느낌 막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두고 보시라는 얘기네요. 7756님 제, 예. 같은 반 남자애들이 자꾸 저보고 엄마 같다고 엄마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이건 여자로는 안 보인다는 말인가요? 남자 애가 아니라 애들이라는 거에서 되게 초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세진이 지금 감기 감기 감기 지금 감기 기침이 각혈하시는 줄 여인천하 보는 줄 알았어요. 여인천하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딱 사약 먹고 나서 훅 이런 소리가 장옥정이다 내가 그런 줄 알았네. 아유 미안합니다. 울 뻔했잖아요. 아유, 아프지 마세요. 세진씨 지금 따뜻한 물이 나한테만 세 잔이 와 있는데도 좀 더 드시고요. 예. 자 사연으로 돌아와서 뭐 여자 남자 애들이 자꾸 엄마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 뭐 친근함의 표시로 엄마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뭐 장난스러운 비밀의 무언가가 있던지 아니면은 정말로 뭐 그냥 정말로 편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단체로 그런다라는 건 확실히 뭐 이런 뭐랄까 여자로서 느껴져서 그런 장난을 치는 직구준 고무줄 끊기 장난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체로 함께하는 거는 그냥 치기 어린 그런 것들 학생들. 그러면 별 신경 안 쓰는 게 나은 건가요? 네, 뭐 그냥 뭐 여자로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뭐 그냥 걔네들끼리 아 저러고 노는구나 남자애들 또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어쨌건 관심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엄마는 약간. 같은 반 남자들이면 중고등학생이라는 거잖아요. 아, 예. 엄마 심지어 초등학생일지도. 아,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나 엄마라고. 마음에 하면. 드는 친구한테 아빠. 예,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 그럼 진짜 엄마가 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거절 될 것 같아. 나 너무 경솔했네요. 다음 네, 사연이요. 한혜수님이요. 같이 일하는 20살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더니 치킨 먹으러 가재요. 먹어도 될까요? 그린라이트일까요? 그린라이트. 치킨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손을 잡았어요. 너무 먹고 싶었나? 아니 같이 먹을 사람 너무 없었나? 1인 1닭. 오, 나도 그거 생각했어. 1인 1닭. 우리 아니, 1인 1닭 할래? 아유, 손 잡은 거 이거는 그날 같이 먹을 사람이 없지 않았나? 그랬으면 그냥 치킨 먹으러 가자고만 할 텐데 제 손을 잡고 치킨 먹으러 가죠. 굉장히 뭐, 간절하거나 한혜수 님이 치킨을 되게 좋아해서 그걸로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한 거거나 아니면은 치킨을 사달라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간절하게 우리 셋 모두 정말 광범위한 추측을 네네.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혜수님은요 치킨인가요? 한혜수님은요 본인이 치킨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그분이 평소에 치킨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힘드네요. 다음 사연이요. 아직까지는 어렵네요. 네. 2087님 저 진짜 궁금해 미칠 것 같아서 여쭤봐요. 남자들은 나이 차이가 비교적으로 많이 나는 여자를 싫어하나요? 저는 왜 10살 11살 차이 나는 연상을 좋아하는 거죠? 나이 차이 나는 거 좋아하죠 남자들은. 아 그러니까 남자분이 10살 11살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여자가 10살 11살 어리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고요. 90%는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열에 9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지금 제가 26인데 11살 오면 15이에요. 좋아하겠어요? 기다려봐요.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소식. 네. 아니 근데 사실 나이 차이 이건 정말 취향인 것 같아요. 취향인데 취향? 이게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어린 친구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순수함? 뭔가를 뭐 음식을 사주건 좋아하는 곳을 가건 새로운 곳을 갔을 때 이 친구들은 정말 많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쵸? 모든 걸 봐도 맛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다 해본 거야. 그렇죠. 알아 여기 와봤었어. 아 여기 재미가 거기, 없는 거야. 여기 거기잖아 이거 얼마 여기보다 더 맛있는데 알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리드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어린 친구들한테 좀 젊은 기운도 얻고 그래서 저희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남자들을 봤는데 12살 11살 주변에 되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동생들 만나서 밥 먹고 막 그러면 좀 힘들어요. 설명해주고 이런 걸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또래나 저보다 좀 나이 많은 분을 만나서 시험 보는 게 더 좋아요. 아직은 그럴 수도 있어요. 20대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한 40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되게 멀리 보네요. 40까지. 요즘에 100세 시대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생이 꽤 길어요. 길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쯤이면 맞아요. 자 우리 꼭 연금 충분히 타고 네. 아, 연금까지 가나요?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죠? 예, 예, 예. 예, 자 우리 노후 감사합니다. 대비합시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 차는 정말 취향이에요. 근데 거의 좋아해요. 노래 들을게요. 예. 자 노래 들을게요. 노래는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겠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더 만나볼게요. 전주에서 H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사귀다가 5개월 전에 헤어졌는데요. 동갑이다 보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싸울 때도 조금 과격하게 싸우는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야, 너 이런 게 나오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면서 울고불고 했었죠. 싸움의 이유는 대부분 술이었는데요. 처음엔 저도 같이 마셨습니다. 근데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데이트하기도 빠듯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술자리는 계속됐죠. 친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더 큰 문제는 술을 한 번 먹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2차, 3차는 기본이고요. 늘 TV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와야 집에 들어갑니다. 처음엔 집에 제대로 갔나 걱정하다가 걱정이 짜증으로 변하면서 결국은 싸움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남들은 다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온갖 술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흥청망청 노는 거를 보니까 별로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요. 헤어진 지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일 오래 만났던 사람이라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싸우느니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나 네가 싫다고 해서 너랑 헤어진 날부터 술 안 마셔.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응?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잊을 틈을 안 줍니다. 남친 친구들도 가끔씩은 진짜 요즘은 잘 안 만난다면서 술도 끊고 공부만 한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을 해오는데요. 솔직히 흔들리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한번 헤어져도 커플 절대 안 돼. 너 다시 사귀어봐. 너 분명 헤어진다. 내가 장담해. 얄미워. 장담해. 저도 한번 깨졌던 커플은 다시 만나도 잘 안 된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싸우기는 또 얼마나 격하게 싸웠는지 다시 그렇게 싸울 거 생각하면 다시 만나고 싶진 않은데요. 놀기 좋아하는 애가 요즘은 놀지도 않는다니까 날 그 정도로 좋아하나 하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만약 옥달 언니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다시 받아줘도 되는 건가요? 네, 헤어진 남자친구가 5개월 동안 연락을 해와서 고민 중인 H씨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사실 H씨는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락을 오는 걸 막지 않고 네,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고 다시 만나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 같은 경우는 네, 세진씨 헤어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만났어요. 그 친구도 그랬고 네. 그래서 한 1년간을 더 사귀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련이 안 남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생각도 안 나고 헤어지니까. 네, 그 전이랑 똑같이 연락도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먼저 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한번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고 나서 또 헤어졌을 때, 네. 그때 또 연락이 왔는데 예전이랑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 그것에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죠. 진짜 끝이 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게 네, 미련이 남으면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의로 정말로 끊지 않는 이상. 저는 만나는 건 사실 마음이 남아있으면 만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것 자체는 사실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술에 관련된 거고, 심지어 그 사람은 지금 나와 다시 만나고 싶어서 다 고쳤잖아요. 지금 네, 얘기만으로는 우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네, 우선은 고쳤잖아요. 어쨌든 그 모습이 좀 본인 마음에 든다면 네. 남들 이야기 막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네. 본인 마음에 좀 가장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뭐 윤주 씨는요? 뭐 다 그 의견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분도 알고 있고, 어차피 다시 똑같은 문제로 다시 헤어진다는 걸 이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정말 그 친구가 100% 다 이거를 고쳤다면 너무나 다행인 일이겠지만, 다시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자기가 또 원하는 걸 또 달성하고 나면 다시금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만났다가 다시 헤어질 때는 처음과 같은 이유에 헤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두렵지 않다면 시도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이거 너무 다시 한번 또 이걸 겪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그때 마음을 이제, 접어야죠. 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울 때 네. 되게 심하게 싸우는 것 어떠세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시는 편이에요? 막 연인끼리도 싸울 때 되게 막 서로 야! 그래서 너 막 이러면서 되게 고성을 지르는 편도 있고. 주변에서 봤어요 저는. 저희가 이제 아는 지인이 정말 심하게 싸워요. 와 대박 사건이네. 약간 이 정도로 싸워요. 8시간을 싸워요. 8시간. 그래서 외국에 있는 친구랑 막 전화로 해서 막 100만 원씩 나고 막 이래요. 아니 되게 체력적으로도. 네 체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같이 뭔가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 이러고 나가서 뭐 아침에 들어온다거나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저녁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네, 새벽에 시작했는데 아침에 들어오고 막 이래요. 다크서클이 막 턱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올라가서 막 시름시름 앓고. 근데 그런 거를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5년? 지금 6년째 사귀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끊임없이 사랑해요.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 자체를 저는 원래도 그런 걸 싫어해서 친구끼리 그렇게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그냥 무조건 싫어했었는데 엄청 사랑하는데 그 표현 방식이 좀 저 커플은 다른가 보다. 네네네.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싸우는 소리 내고 싸우거나 막 언성 높이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소리 안 내고 어떻게 싸워요? 아, 언성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아, 막 모양으로 필담. 필담. 종이 막 찢고 막 촌철살인 한마디로 죽이려고 어떻게든 틈을 잡으려고 눈 부릅뜨고. 야 멋있다. 아, 장난이고요. 네. 저는 평소에도 사실 존댓말하는 걸 좋아해서 만나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에도 반존대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싸우면은. 아, 완전 존대하면 살짝 멀어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싸울 때 진짜 존댓말로 그런 그랬던 적도 있어요. 왜 아까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웃겨서 더 싸움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날 때 야, 우리 싸우면 꼭 존댓말하자. 존댓말로 싸우자. 그러면은 존댓말로 싸우면 심한 말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근데 결혼해도 그렇게 하는 100점짜리 남편이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진짜 존댓말로 싸우자라고 하면 서로 존댓말 하는 모습에 와 근데 존댓말로 싸우자라고 하고 그걸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이성적이네요. 그래도 컨트롤이 된다는 거잖아요. 야, 아, 잠깐만 저기요.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싸우면 항상 먼저 이렇게 막 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싸움이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항상 잘못하나 보다. 아 무슨 말이에요? 태진 씨. 그런가 보네.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조금 뻗대게 돼 있죠. 뻗댄다니요. 방송에서 뻗댄다라는 표현을 죄송합니다. 쓰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정정하죠. 버틴다. 버티게 돼 있죠. 그 저는 네. 근데 사실 그래도 막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 존댓말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웃음을 좀 유발한다거나 하나도 안 웃겨요. 그러니까 더 열을 받아. 분위기를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냐 막 이러는데. 아니 존댓말 해야죠. 좀 그런 식으로 좀 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네요. 네, 그냥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에는 서로 싸운 이유가 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좀 더 맞춰가기 위해서라면 그 싸움에서의 또 다른 싸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른스럽다. 그러게요. 대부분 싸움이 커지는 이유는요. 싸움을 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말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대부분 그냥 존댓말하면 안 일어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배워갑니다. 엄청나게 싸워서 배운 습득해낸 방법이에요. 엄청 싸워갖고 한 사람이랑 엄청 싸워서 아 이렇게 가다간 내가 뼈만 남겠구나. 어느 순간 안 싸우는 사람도 만날 거예요. 안 싸우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진짜요? 네. 원래도 그렇게 많이 안 싸우는 편이긴 한데 그런 게 좋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네. 또 이걸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다가 폭발한 한 방에 터진다. 그게 터진다. 그럼 뭐 사람마다의 케미컬이 다르니까. 맞아요. 자, 이분에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까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마음이 가는 대로 남들의 너무 아쉬우면 네. 다시 만나는 것도 네네, 좋지만 마음 가는 대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맞아요. 많죠. 그리고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예,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촌촌살인데. 자, 옥상달빛 두 분과 함께 연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정말 많은 걸 배워갑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존댓말 하세요. 예. 싸우실 때. 예. 중현 DJ 정말 네. 예전에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샤이니 보컬 그런 이미지였는데 네네. 지금은 샤이니 보컬 같아요? 이젠 솔로. 샤이니에서 왔네요. 맞아. 나와서 중요한. 지금 솔로 왔네. 아니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나이답지 않게 되게 좀 어른스럽고 말도 잘하고 참 좋은 친구네요. 아닙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두 분이 오셔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배워서 있는 척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솔로 가수. 예예. 솔로 가수. 제가 다음 주에도 찾아주시고요. 예예. 켈빈 해리스의 Blame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6657님 신청곡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Can't be sleeping, keep on waking without the woman next to me. Guilt is burning, inside I'm hurting. This ain't a feeling I can keep. So blame it on the night.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소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 화가 베르메르가 자신의 화실을 치우는 하녀 그리트에게 문득 이렇게 묻는다. 저 구름들은 무슨 색깔이지? 당연하다는 듯이 하얀색이요 라고 대답한 그리트는 좀 더 찬찬히 구름을 살펴본 후에 푸르스름한색, 노란색, 약간 연두빛도 나는군요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이 마지 않는 당신에게 찰나였지만 강렬한 열등감과 슬픔을 느낀 직후에 이 얘기가 떠올랐던 건 왜일까? 구름이 하얗지 않다고 해서 구름이 아닌 것처럼 나의 사랑도 잠시 다른 빛을 띄었다고 해서 변한 건 아니다. 사랑 속에 꼭 사랑만 있는 건 아니다. 나와 눈을 마주하며 얼마나 나를 아끼고 애틋하게 여기는지 느끼게 해주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서 종종 나를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당신도 사랑하고 때론 어둠 속에 한참을 숨어있곤 하는 당신의 모습도 사랑한다. 그때마다 나의 감정은 연정과 무력감과 연민들을 넘나들지만 당신만큼 내 마음에 온갖 색깔을 입혀주는 사람은 없다. 당신으로 인해 어제는 먹구름처럼 회색빛이었던 내 마음도 당신으로 인해 내일은 화창한 하늘과 햇살을 머금은 구름처럼 다시 환해질 것이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수정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랜덤 피그의 Falling in Love at a Coffee Shop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드는 감정은 여러 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죠? 사랑이 항상 사랑인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막 어떠한 감정을 느낄 때 슬픔이면 슬픔, 기쁨이면 기쁨 이런 딱 하나의 감정이 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슬프면서 서럽고 기쁘면서 막 설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반대의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미울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미울 수 있고 왜냐하면 부러우면서 막 얄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느끼는 감정의 폭이 상당히 넓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언제나 애증의 관계가 되죠.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게 존재가 뭐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아 나 왜 저 사람은 좋아하면서도 막 가끔은 뭐 얄밉고 부러우면서 막 그러지 열등감을 느끼지 이런 거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런 감정을 주지 않는 사람이면 사랑하지 못하지 않아요? 전 좀 그래요. 나에게 열등감을 줄 만큼 어느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참 이수정님의 사연 잘 들어봤고요. 이제 우리 가족분들 사연 또 더 만나보죠. 박수희님, 누군가 저한테 정신적으로 기대는 게 전 왜 이렇게 버겁고 거부감이 들까요? 그냥 힘들겠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해주면 되는 걸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알면서도 오늘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어떻게 고치죠? 아 정말 하셨습니다. 근데 본인 마음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고 거부감이 들면 억지로 또 힘들겠다,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굳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안 들어요. 본인에게도 그 상대방에게도 뭐 어떤 대답으로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차가운 대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그런 이야기를 스리슬쩍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시는 게 사실 근데 원래 대부분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기대기 시작하면 거의 끝이 없잖아요. 말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도 결국엔 종착지가 그 힘든 이야기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본인도 듣는 사람도 마음 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1256님, 32살 최정윤입니다. 맨날 헤어지기 아쉬워서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남친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을 항상 쫑디랑 같이 하네요. 쫑디의 청아한 목소리가 정말 좋은 길벗이 되네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를 데려다 주세요? 이거 재밌다. 아니면 본인의 집을 갔다가 한 번 더 남자친구 집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연애 초기에 하는 가장 바보 같은 짓. 아니 왜 그럼 커피숍에 더 앉아있다가 따뜻하게 있다가 가지 왜 굳이 왔다 갔다 발 아프게 부러워서 한번 비꼬아봤습니다. 그래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런 마음 정말 100%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쓴 노래도 있고요. 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 야 이제 집에 가야지, 10분 있다가 또 슬슬 가야지, 2분 있다가 몇 시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늦었네. 뭐 좋아하면 항상 이런 아쉬움이 들죠.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좀 이런 행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을 때입니다. 장신영님, 동생이 군대 갔는데요. 누나인 저한테 연락을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아빠하고 통화하면서 절 찾았다네요. 괜히 짠하기도 하고 절 찾았다니 뿌듯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면회 가서 잘 해줘야겠어요.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가족인 거죠. 아무리 남매 사이가 이렇게 뭐 견원지간처럼 집에 있을 때는 곤두서서 싸우고 그러더라도 또 눈에 안 보이고 멀리 있으면 같은 피를 나눴으니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군대라는 또 뭐랄까 너무너무 힘든 곳에 가 있으면 더욱더 생각날 수도 있죠.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나의 가족,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들은 잘 지내나? 뜬금없이 이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혹시 그 사람들도 힘든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혹시 동생분이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셔서 면회 가셔서 잘 챙겨주십시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장혁의 불면 그리고 쏘네플의 너의 무리. 이 곡은 송연주님 신청곡입니다. 어제처럼 나는 잠들지 못하고 이 밤은 또 당신의 올바름에 새파란 멍이 들던 날 홀려다 봤던 하늘은 질리도록 낮았던 오늘 방백 선로 위를 달려가는 기차여 나를 태워 멀리 가주시려나 문 밖에서 부는 세찬 바람은 그녀를 떠나는 나를 꾸짖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화요일이여 내 여인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가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네 그저 홀로 있고 싶을 뿐 이 기차가 멈춰서면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네 나 지금 내 여인을 버려두고 가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화요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내 여인이여. 집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기차여. 슬픔으로 가득 찬 기차여. 화요일에 그녀는 혼자가 되었지. 하지만 난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네. 바람과 함께 사라진 화요일. 바람과 함께 사라진 내 여인이여. 미국의 서던록이라는 남부지역 특유의 락앤롤 사운드를 대표하는 레너드 스키너드의 Tuesday's Gone의 가사였습니다. 흥겨운 멜로디 위에 이런 슬픈 노랫말이 얹혀져 있었네요. 보통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날이 수요일이라고들 하지만 푸른밤 시간으로는 화요일이 견디기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왠지 첫사랑도 그날 떠난 것 같고 세상은 나한테만 모질게 대하는 것 같고 감상적이 되기에는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루가 완전히 사라진 것만 같고 다들 비슷한 느낌이시죠? 그래도요 내일이 지나면 금세 또 주말이 오고요 시간은 그렇게 흐르나 봅니다. 오늘 끝곡으로 레너드 스키너드의 Tuesday's Gon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